바꾸지가 귀찮은 리 귀찮은 리 없잖아 그래도 안 넣어 속속이 I flow 시가만 바람과 함께 날아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내가 숨 쉬어